당신 멋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신데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탁월하죠. 옆에 있는 화장경 얼굴을 보시면서 당신 참 멋져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참 멋져. 오이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목사님 나오실 때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외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실 제가 시키려고 했는데 사전에 얘기가 없어서 우리 아까 한번 축복했지만 한 번 더 역사를 보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부은 눈과 거기에 끼어있는 눈곱과 흐트러진 머리와 또 흐트러진 모습, 부은 얼굴. 그것으로도 가릴 수 없는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존재들이십니다. 사실 이 당신 멋져라는 말은요, 줄임말입니다. 혹시 우리 노인대학 학생분들 이 당신 멋져 기억나시나요? 당신 멋져가 뭐의 줄임말이었죠? 아, 네. 그렇죠. 그 기억하시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제가 노인대학 하면서 그 어르신들에게 만나면 서로 축복할 수 있는 말들, 그리고 또 나중에 명절이나 이럴 때 자녀들이 함께 모였을 때 축복하고 함께 이렇게 건배를 제의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몇 개 가르쳐 드렸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당나귀. 당나귀는 뭐의 준말일까요? 당신. 네, 당신과 나의 귀한 만남을 위하여 이런 거고요. 오징어도 있습니다. 오징어. 오징어는 뭘까요? 오징어. 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오징어 하면서 축복하면서 뭐 했냐면은 이제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오랫동안 징그럽게 어울리자. 그게 오징어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뭘까요? 재미있고 건강하고 축복받은.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정말 재미있고, 그 다음에 건강해지고 축복받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 당신 멋져는 뭐의 준말일까요? 당당하고 신나게 멋지게 져주면서 살자 이겁니다.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져주면서 살자. 근데 어떻습니까?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게까지는 우리 마음에 확확 와닿고 참 듣기 좋은데 져주면서 살자 하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덜컥 걸리죠. 우리는 참 지는 거를 싫어합니다. 아마 그게 인간의 죄성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세상과 사회가 이기는 것을 강조하고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것을 강조하지 지는 것을 우리에게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은근히 승부욕이 있고요. 응원하는 팀이 지면 기분이 좋지 않고 또 심지어 제가 실제로 뛴 운동 경기에서 지면은 정말 기분이 안 좋죠. 천원교회도 이렇게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가 어떤 게임이나 운동만 하면 승부욕이 발동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운동이나 대회, 게임 같은 것은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가 가장 못 견디는 저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존심에 상처가 나는 그런 저주일 겁니다. 사실 모든 다툼의 원인이 여기 있고요. 사실 모든 부부싸움의 원인이 여기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다툼과 문제들의 대부분이 여기서 시작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냥 공면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준 말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자존심이 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한성 목사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그렇게 본질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분은 없는데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우죠. 그리고 그 비본질적인 것이 항상 우리의 자존심과 관련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시비를 걸면 자존심에 이 상처가 나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지기 싫어하고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청년, 그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름도 말하지 않고 부자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옷도 굉장히 화려했을 것이고 누가 봐도 부자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금수저라는 말로 통칭이 되죠. 그렇게 금수저인 자가 더 놀랍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돈도 많고 집안도 좋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또 그 옳은 것을 물어보니까 얼마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계명을 지키라. 그러자 청년은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서 그 이웃사랑의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증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청년은 거기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 갖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제가에게 뭐가 부족한 게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핵폭탄 한 두를 떨어뜨리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이 청년은 거기에 충격을 받고 고민하며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당시의 부자들이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땅과 재물은 그 천국에서의 상급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겠지. 옷을 화려하게 입고 부자인 티를 팍팍 내면서 바리새인 수준으로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을 것이고 스스로도 그 자부심과 자존심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 한 구석에 고민이 있어서 찾아왔을 것이다 라는 첫 번째 추론과 그렇지 않다면 자기의 그 잘남에 그 자기의 자부심 그 자기의 자존심에 예수님의 칭찬 한마디를 더해서 더 자기를 높이고 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둘 중 어떤 것이든지 이 청년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재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것이죠. 청년이 여기에 걸려서 근심하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청년이 한심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너무한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죠. 여러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가진 거 있잖아. 그거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어라.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 가진 것도 거의 없고 사실 빚만 있는데도 제 남은 거 다 팔아서 주라고 하면 저도 사실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부자 청년처럼 많이 가지고 금수저면 제가 좀 다를까요? 아니 그때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에 관한 문제인가면 손해볼 수 있는가, 져줄 수 있는가, 이것의 문제인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의 본성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본성이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져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지요. 그래서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면 저주로 오셨습니다. 손해보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통의 죽음을 통해서 정면하게 드러나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두 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대로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말씀 한마디로 그 적들을 자기를 죽이려 하는 분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져주시고 계시고 손해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져주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손해보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분의 져주심과 그분의 손해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은덕을, 그 놀라운 은총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들어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져줄 수가 있고 그래야만 손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자존심이 좀 상해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 계속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무슨 말씀입니까? 손해보지 않으려던, 져주지 않으려던, 자존심만 세우려던 모습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드린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서 손해보고 져주는 삶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 결심은 굉장히 힘든 것이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와 그 영생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특별히 어제 말씀 나누신 대로 그 도성육신의 현실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손해보는 것, 져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첫 걸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삶의 첫 걸음입니다. 흩어지는 삶의 첫 걸음은 손해보는 데 있습니다. 져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것은 우리가 큰 것을 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비본질적인 것. 그런 작은 저줌이 필요합니다. 작은 손해봄이 필요합니다. 작은 나눔, 작은 돌봄, 작은 용서, 작은 낮아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요, 놀랍게도 그 작은 손해봄과 작은 저줌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상대방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도성육신의 삶이죠. 그리고 이 일은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비굴한 일이고 비참한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이때 잠깐 양보하고 이때 잠깐 손해보고 이때 잠깐 져주는 것이 나를 낮추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고 세상이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처음에 축복한 대로 저주는 일은요, 당당하고 신나고 멋진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의 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처음 창조된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당당하고 신명나고 멋지고 아름답게 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그 모습대로 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또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그 작은 손에 작은 저주, 작은 낮아짐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만큼 신나고 당당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것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흩어지는 것, 용서하는 것, 양보하는 것,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 그것이 정말 멋진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이 새벽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성육신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다짐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엄지를 내미시면서 당신 멋져! 라고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줄임말을 풀어서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게 저주면서 삽시다.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게 저주면서 삽시다.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흩어지는 교회가 완성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도성육신의 사랑이 펼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당당하고 신나게 멋지게 저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어제 말씀으로 함께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 도성육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현실에 찾아오셨고, 이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그 도성육신의 사랑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성육신의 사랑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바로 오늘 나눈 말씀대로 져주면서 사는 것이고 손해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잠깐 낮추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분의 져주심과 그분의 손해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영광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회복을 형상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져주면서 정말 손해보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원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요 과제요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람을 만나는 그 사회 관계에서 그곳에서 이 저주문, 손해봄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흩어지는 교회로서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또 오늘 이 하루를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게 져주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